세상 속에 난 잘하니까 잘난다니까 믿어봐 울봐 빛을 바라기만 해 언제나 해맑게 보이지 않는 눈물은 있겠지만 Wonderboy, yeah. 문제는 항상 비밀이 있어 그의 답은 간단해 아침을 주는 그 느낌 그대로 빠져봐 두려워 마 힘든 일일 거라고 미리 상상하지 마 눈물은 있겠지만 시작도 끝도 모두 내가 만들어보는 거야 하늘을 날아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는 나잖아 눈부신 태양은 날 비춰주네 환한 미소로 산란하면 돼 그 눈물 따위 감춰두지 마 yeah. 소리내 울어 괜찮아 가슴에 붉게 물든 너를 바라보면서 하늘이 내려준 나만의 축제 없었다니 눈부신 미래를 열어 오늘의 태양은 날 감싸며 파란 하늘 아래 우산을 안으면 내 두렵지 않게 부족한 태양 아래 밝게 빛나게 감사합니다. 우리는 슈퍼주니어.